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감정 표현은 참 다릅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요. 실제에서도 그렇죠. 동양 영화를 보면 눈물이 참 많습니다. 기뻐도 눈물, 슬퍼도 눈물. 그것도 주르륵 흘리는 쪽이죠. 그런데 서양 영화들을 보면 대개 그 통곡을 해야 할 장면에서도 눈물이 그렁그렁하다가 맙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아주 환호성을 올리면서 좋아하죠. 제가 좋게 표현하면 슬픔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야박하고 또 인정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리안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권 영화는 대개 비극적이지만 나는 즐거운 모습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담고 싶다. 근육을 연구하는 학자들 말로는 웃을 때 움직이는 얼굴 근육이 울 때 움직이는 얼굴 근육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거나 성을 내면 더 늙는다는 것이요. 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생각해서나 주름 생각을 해서나 웃을 일 좀 많았으면 좋겠죠. 대구의 수인 씨 잘 들으셨으니까 참 재미있는 코믹한 우리에게 웃을 거리를 많이 던져준 영화였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워싱턴 스퀘어를 빌리지 스톰퍼스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 웃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비웃음이라든지 또 너무 기가 막혀서 허탈해서 웃는 웃음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엊그제 신문만을 보니까 서울시장이 다리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또는 다리가 위험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 시민들이 막 웃는 장면이 나오니까 정부관리가 이제 드디어 시민이 웃는군요 했더니 허탈해서 웃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는 참 웃음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떠세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최정은 씨. 이렇게 가끔씩은 정말 기분 좋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씩이 아니라 늘 특히 낙서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하면서 제게 낙서를 잔뜩 보내주셨는데요. 제게 낙서 보내주셔도 좋아요. 전 낙서를 많이 하는데 또 여러분의 낙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게 뭐 만화를 그려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낙서 같은 글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 글 너무 보기 싫죠. 글씨가 보기 싫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글씨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도 정감 있는 그런 글씨 있잖아요. 그런 글씨 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LA에서 이문주 씨가 엽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국 여행 중인 영화음악실 골수 분자라고 하셨는데요. 아, 참 기분 좋은데요. 미국 여행 중에도 이렇게 저희를 생각해서 보내주시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다가 히치콕의 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보면서 그들 영화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비현실의 공간을 현실 공간으로 뒤바꿔버리는 상상력. 정말 아직은 이 친구들에게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절실했습니다 하셨네요. 지금 계획으로는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횡단할 예정인데 여행 중에 느껴지는 또 다른 것들 만나면 또 편지 주시겠다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문주 씨 지금 방송을 물론 듣지는 못하시겠지만요.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Do you know where are you going to? 다이애나 로스가 주연한 마호간이란 영화 중에서 이 곡이 나왔죠. 오늘은 킹스 싱어스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프랑스 영화죠. 사베지 나잇 중에서 서먼 들으셨습니다. 이 시릴 콜라르 감독은 이 영화에서 그 동성애 문제를 에이즈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렸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이 동성애 문제를 상당히 재미있게, 재치있게,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그린 아시아권의 감독이 있죠. 신작 음식 남녀 홍보차 우리나라에 내하는 이한 감독입니다. 결혼 피로연을 만든 이한 감독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잠시 그 이한 감독과 인사하기 전에 이한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시는데 생각보다 훨씬 젊으신 거 있죠? 1954년생입니다. 대만에서 출생했고요. 1974년에 그 대학생 영화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경험도 있고요. 군 제대한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리노이스 대학에서 연출 과정에 입학을 했고 또 뉴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뒤에도 뭐 수많은 작품들을 그 학생 때 또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만들었고요. 그런 작품들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본지에서는 상당한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바로 1993년 작품 결혼 피로연이죠. 93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또 대만 금마상도 수상을 하고 그 밖에 많은 시애틀 영화제라든지 루가노 영화제에서 많은 상들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 뉴욕과 LA 동성애협회에서 공로패도 받았어요. 그리고 94년에 바로 신작 음식 남녀로 깐느 영화제 감독 주간 오프닝에 초대되었고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편집상을 수상했죠. 자, 그 이한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마. 니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한 감독과의 대화를 통역해 주실 분은요. 김혜경 씨입니다. 김혜경 씨 오늘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이한 감독은요. 결혼 피로연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결혼 피로연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우선 결혼 피로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你不仅在世界，在韩国也以《喜宴》这部电影得名了，所以我首先从那个《喜宴》的电影来开始谈吧。 好，谢谢。 그결혼피로연을보면요아주심각한주제를굉장히재미있게표현을했어요감독자신이워낙에그렇게유머러스한성격이십니까 我们从您的《喜宴》这部电影里可以看得出来那些。那个主题，本身就是很严肃的主题，但是你的那个接近方法比较那个轻松，还有一个很趣味。那么你自己呢？你自己也那么有趣的人吗？ 大概是吧。 아마도그런것같은데요 그러세요그러면그영화에있어서의웃음이라는것을좀중요시여기시는편입니까 那么你在电影里面，你个让人们笑，在这些，你非常重视这个笑，这个吗？ 我想每个拍电影的人都是在希望能够做他最好、最有天分的东西。我想让人家笑是我的天分之一，所以我很难就是说不去做他们。当然，我关心的主题是很严肃的，所以我常常需要找到一个平衡点。对我来讲，严肃的主题有的时候会绷得太紧，那有一个笑话笑一下，不但可以让大家看这个主题的时候比较放松，另外一方面就是说在笑的时候能够抽离那个主题，让大家有一种反讽、讽刺的效果，能够发人深省，去想一想为什么他会笑。 사람들에게웃음을전달하는것은가장기본적으로제가하고싶어하는것이고또한제가제자신이관심을가지는분야는바로엄숙한주제가비교적많은데저는이둘사이에서비교적그균형감을찾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편으로는관중들에게웃음을선사하면서그안에서그엄숙한주제를다시한번심각하게고려해보고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주려고하는것이저의영화하는데있어서는신조라고할수있겠습니다 네그렇다면요 그 결혼 표현 마지막 장면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참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잖아요. 공항에서 몸수색을 받을 때 아버지가 두 팔을 쫙 벌리는 장면. 그 감독의 의도는 무엇인지. 那么你实验这部电影最后的结果，最后镜头里面那个父亲那个在机场里面投降的那个样子，那这个里面有没有你别的意思？它有很多象征的意味。 不过我作为一个视觉上一个很奇怪的动作，会逼着观众去想象到底这个片子什么意义。我常常喜欢在片子结尾的时候，能够抽离一下那个非常情绪很凝重的那种气氛里面，然后抽出来想一下，他那个手势当然我。 得到很多观众的反应，有的人感觉他是自由解放飞了，有的人感觉他是投降妥协接受，也有的人感觉到说他是老一辈的传统的父亲，他已经随风而逝，他的权威已经随风而逝，所以这些答案其实都对，只是一个视觉上的设计，能够发人深省。 이것은 많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동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이상한 동작이 왜 나왔을까라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자극시키는 작용도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이미 아버지가 부친 사회에서의 그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내려왔던 전통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권의 도전이요? 예, 부권의 네.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렇게 될 바에는 이미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는 식으로 항복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예. 그걸 진솔하게 이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하나는 자유스럽게 떠나자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하나는 또 그러한 모든 괴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해방하자는 이러한 해방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영어 팬들이 이 부분을 참 공감을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혼 표현을 두고 사람들은 에이지 시대에 탄생한 그 새로운 가족 관계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가족이 꼭 여자와 남자로 이루어질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진행된 얘기라든지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여자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든지 감독님은 이한 감독님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很多人看过那部《喜宴》的这部电影之后，感觉到这个是好像代表一个艾滋病时代，艾滋病知道吧？艾滋病时代的一个新的家族关家人关系。那么，因为那部电影里面，我们可以看得到一个结婚不一定是一个男女一定要结合的，还有那个孩子呢照顾不一定要。 一定要一个女人来照顾这一切，所以你对这样的评价，你自己的看法如何？我觉得喜宴其实我拍摄它最大的用意，就是在表现我们现在这个世界，它已经不是一个道统，就是一定要怎么样不可以的，就是说一切都定于一尊的这样的一个社会系统，我们已经渐渐开始多元化，注重个人的自由。 所以他的结果并不是一个，它其实是一个开放式的，心情非常开放的结果，就是说各种的可能性都有，没有一件事情一定要怎么样不可。我觉得他这是他的前提。 제가 결혼 표현을 만들게 됐을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현대사회가 이제 다원화되고 자유라는 이러한 개념을 더욱더 중시해가는 상황에서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떠한 가치관이나 어떤 도리가 반드시 이것만이 옳고 이것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러할 필요가 없이 어떠한 여러 다양성이나 여러 가능성 등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我想每个人都是一个个案，都需要受到尊重，这是这个电影最大的精神。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는 건 다 자신들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결혼 표현으로 동성애 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听说你这拍这部电影之后。 轰动全世界，然后在纽约的一个同性恋协会获得了一个标奖吗？ 对，那你那个时候的你的感受如何呢？其实纽约跟洛杉矶的这个组织叫做 GLAD， GLAD，对，就是说同性恋反对，就是人家对他们歧视的一个，就是大众传播的一个媒体的奖，他们给我们这个片子，其实我觉得。 喜宴当然得了很多奖，不，这是唯一的奖，我觉得蛮有意义的，因为我本身不相信电影的竞赛，因为好片子我觉得不能拿来相比，可是我们又因为拍电影又不能不拿出来竞赛，这是不是我一个人的事情，所以我本身并不相信竞赛，可是这一个奖让我觉得我做了一件还蛮有意义的事情，我觉得很高兴，很有意义。 뉴욕과 LA에 있는 이런 글래드라는 동성연애협회에서 저는 표창장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에게 상당한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제가 받았기 때문이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라는 자체가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좋은 영화를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적인 데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그런 경쟁과 상관없이 이러한 좋은 표창 공로상을 받게 되어서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 비경쟁 부문에서 상을 받으셔서 기쁘셨다고요. 자, 근데 그렇다면 상당히 개방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您的看法比较有个开放还有开明，是不是？那么你对同性恋这个主题，你的看法如何呢？ 我觉得当然是开放，因为这是他喜欢，就应该被尊重，这是一个前提。我觉得现在世界上很多的议题，其实不光是像同性恋，是同性恋应该，他才会关心。我觉得是每个人的事情，包括第三世界比较弱小国家的权利，包括女人的权利，很多的issue，其实是跟 我们现代人，就是说能够接受，容忍别人生活方式，能够妥协一个非常重要的精神，所以其实是每一个人的事情。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성연애라는 그 문제도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거라면은 마땅히 그런 것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화 세계에 있어서는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모든 이슈들, 특히 동성연애랄까 아니면은 제3세계 문제 아니면은 여권 신장이라는 이런 여러 문제들도 마땅히 그 현대사회에 맞게 그 나름대로의 그런 존중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어떤 한 고정된 데다가 네. 두지 않고 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주제들도 그렇게 재치 있고 또 유머 있게 영화 속에서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도 굉장히 경쾌하죠. 결혼 표현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선 얘기 계속하죠. 땡큐 차차차입니다. 영화 결혼 피로연 중에서 뱅키 차차차 들어봤습니다. 자, 이 결혼 피로연의 감독 그리고 바로 오늘 개봉했죠. 음식 남녀로 우리나라에 내한한 이안 감독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성함이 안, 편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인상도 편안하시고요. 꼭 옆집 아저씨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김혜경 씨가 계속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결혼 피로연으로 사기적으로 운영해 주셨는데 부담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작품 활동이 달라진 거라든지. 네, 제가 이 시엔 得名在世界上获得了很大的名誉这样的话你最后你做其他的作品的时候有没有心理上的负担有没有你的电影或事业方面有没有变化 负担非常大，因为喜宴不但得奖，而且还卖座，所以我在商业上跟艺术上的自己给自己的负担，还别人给我的负担都很大。当然好的影响就是说我拍片更方便，资金没有问题。然后我也建立了自己的跟观众的世界观众的关系，片子也比较好卖，就是很容易推销出去。比较负面的就是说，所谓心理压力比较大。我从喜宴跟观众的交流里面，学到很多经验，这些经验都让我出手的时候会比较小心，比较胆子会比较小一点。我需要尽量去克服，尽量用自己的还是很赤诚的心理，然后用我学来的经验当做一个更精明的导演。 부담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결혼 피로연이 수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흥행성에서도 매우 성공한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흥행성에 둘 것이냐 작품성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도 저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데 하지만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좋은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나중에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라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부정적인 데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나가기가 쉽다 이걸 네. 할 때 막 대담하게 나갈 수 없는 이런 면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런 것들을 진심 하나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이런 걸 극복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더욱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 남녀는 어떤 기분으로 만드셨나요? 나머니 바이네가 인식 난이제부터 있는데 쓰고 니더 감상은 如何呢?你的心态如何? 除了痛苦以外都没有什么别的感受。 외로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因为又是我第一次回台湾拍电影，你知道台湾其实出名的导演很少，就是说很小的一个土地，那有人成名了，他就会把它当作神话一样，非常的渲染，这让你觉得很受不了，压力非常的大。 那我第一次回去工作，跟在纽约工作习惯很不一样，所有的事情都要自己去推动，大家都是听话，不是很主动的工作，所以我觉得心理压力跟各方面都很紧张，再加上这个题材，故事线很多，人物场景很复杂，加上那些食物都是非常的要命，食物非常花时间做，所以我整个人的压力感觉很大。 通常我拍完一个片子都会有一两个礼拜很沮丧，就是说会怀念拍摄时间，觉得很空虚。这一次我一点那个感觉都没有，只是很高兴的回到纽约的家里面，一直到剪接我才发觉自己其实很喜欢这个电影。 제가 이번에 괴로움을 느꼈다고 한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대만에서 영화를 찍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네. 그리고 대만에는 매우 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예. 작은 섬도 섬나라이고 그리고 그 대만에서 지금까지 유명한 감독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명 이름이 났다 하면은 그 대만 사회에서는 완전히 신격화 시켜가지고 너무나 나한테 그 심적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뉴욕에서나 이제 이 영화를 만약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음식이나 소재를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인물 설정하는 과정 이런 데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제가 이 편집 과정을 들어갈 때까지도 즐거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네. 편집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돌아온 다음에 가정에 돌아온 다음에 아 이건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서 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음식남녀를 촬영하면서 굉장히 기쁠 줄 알았어요.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我以为你拍那个影视男女电影的时候，你心情很高兴才对，因为那里面很多菜很好吃的菜很多，所以呢，你心态比较轻松。其实拍菜是最痛苦的事情。拍菜有两个部分，一个是满桌的菜，然后一桌人坐在桌子旁边。因为所有的菜都要同时的冒烟，都要最好看，很新鲜。 其实要经过很多小时的准备，同时把它们搬到桌子上面，你大概只有一两分钟可以拍最好看的时候。那通常演员在这个时候都非常的紧张，比如说吴倩莲有一次她连续9次 NG， 我气得这样大叫，然后冲到屋子外面这样，真的是很受不了，因为每一次都是很久的准备，然后只有一分钟可以拍，大家都很紧张，很痛苦。 另外就是他在主菜的那个阶段，那个4分钟我拍了一个礼拜，每一个菜都是要拿上来研究了很久，然后才决定怎么样去拍它，用什么灯光，其实拍食物的时候是最痛苦的时候。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만 음식 찍는 게 가장 괴로운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그 음식이라는 게 가장 신선할 때 그리고 가장 먹음직스러울 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찍어야만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때 연기자들이 매우 긴장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1, 2분 내에 다 찍어야 되는 사람 연기자들 긴장하다 보니까 계속 NG를 내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너무 괴로웠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청년 이 연기자가 배우가 그 어떤 때는 세네 차례를 계속 엔진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내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또 그 음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천여 가지가 넘는 그런 음식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걸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참 힘든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할 게 생겼어요. 일단 그 촬영한 후에 그 음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오청년의, 오청년이라는 배우는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높거든요. 그녀에 대해서, 연기자로서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听了你的这句话之后，我有了一个提问。 那个菜，那个菜，到底做什么？然后呢，那个吴千莲，她的你对她的评价如何？那些菜其实很多人问我这个问题，他们都希望说我吃了，因为大家看的都一直流口水。但是大部分我们能够吃的，我们都吃了，都是一涌而上吃掉。通常他们让我吃第一口。吴千莲，我觉得她是一个。 他气质很好的一个演员，在国语片里面其实是很难得的。他的教育受的是正统的戏剧教育，然后他很上相，就是说他不必做很多的事情，观众对他的脸会有反应。本人也很聪明，所以我觉得对他评价蛮高的。他是一个我想会现在红起来的电影明星。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다들 그거 다 먹고 싶다는 생각 충동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저도 거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청년 이 배우에 대해서 말해본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우수한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자체가 굉장히 총명하고 또한 그 성취욕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열심히 그 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그 보기 드물게 그 대만에서 예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연기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국 영화에 있어서 보기 드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음식 남녀를 보면요. 결혼 필요연에서도 등장했던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我们看这部《饮食男女》这部电影的时候，我又看到熟悉的面孔，那就是郎雄啊，还有赵文轩，那他们都在戏院演过吧？那这样的原因在哪里？其实跟演员合作是非常困难的事情。导演用演员不像雕塑家用粘土一样，你要他捏怎么样，他就怎么样。 他是有脾气、有想法、有血有肉的一个人，所以每次你见到一个新的演员，都好像面对一个山，你要爬过去一样。其实非常困难，所以爬过的山我都会优先的用他们。只要角色适合，虽然我不会为他们去写剧本，可是只要角色适合、用过的、合作愉快的，优先用。 배우와 협력한다는 건 참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고 또 감독인 저로서는 배우들에게 많은 걸 요구할 때 그 사람들도 되게 그 혈기왕성하고 또 화도 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힘든데 제가 그래서 배우와 협력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든다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진 않지만은 그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같이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좀 더 호흡이 잘 맞는다고나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일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신작 음식 남녀는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 제목의 뜻과 그렇게 붙인 이유를 좀. 饮食男女这个题目非常独特，你取名的时候，你这样取名的原因何在？还有这个题目的意思是什么？饮食男女是从中国的古书《礼记》里面揭露出来的，其实是蛮普遍，在中国社会蛮普遍的一个象征性的用法，就是饮食男女，人之大欲。 好像孔子说的食色性也一样，食跟色是人最基本的一个推动力，也就是人生的意思。那我取名叫饮食男女，一方面我自己很喜欢做菜，我塑造了这个厨师的角色，让大家电影看得流口水，就是很本能的跟电影连接起来，再加上饮食文化在中国文化里面是很重要的一环，用这个来象征他们家里吃饭这样的一个仪式。 在社社交上面有一个很重要的意义在里面，也象征人的聚散。当然这里面最重要的还是讲男女关系，男女的爱情关系在现代社会里面有很多的扭曲跟困难。然后妇女的关系也是一种缺少了母亲，也是一种很尴尬的男女关系，凸显了中国家庭的问题。所以整合起来，我觉得《饮食男女》是非常贴切的一种的片名。 이 음식 남녀라는 말은 중국 고전에 유명한 그 얘기라는 고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중국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했듯이 이건 가장 기본이라는 데에서부터 출발했으며 또한 제 자체가 제 자신이 굉장히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는 요리사라는 네. 주인공을 통해서 많은 관중들로 하여금 그 군침을 흘리도록 하는 거 그래서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그런 호기심 이었고 또 하나는 네. 이 음식 문화라는 것이 중국 문화의 매우 대표적인 그렇죠.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에게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 그 가족 간의 관계와 가족들의 그 의사소통이 모두 이 식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명하고 싶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 여기에 있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 관계가 좀 더 넓어지고 사교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남녀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사회에 가면서 남녀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딸들의 로맨스를 통해서 남녀관계를 조명해봤고 또한 그 안에서 부녀관계도 따지고 보면 남녀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어머니가 안 계신 가정에 있어서의 그 부녀관계란 매우 어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성교육도 못 받고 하는 이런 어색한 관계를 갖다가 좀 더 그걸 통해서 중국 문화의 이러한 이면,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그 다음에 대한 해답도 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 음식 남녀가 의도하는 네. 그 안에 숨은 뜻. 그런데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만드는 거를. 어떤 음식을 제일 잘 만드세요? 난이니 시원한 조차이, 나머 니 쪼에, 니다 나쇼 차이셨어머. 我很多面的寿司做得不错。 家常菜了，比较拿手，像狮子头就烧得不错。 저는 면 종류의 소스 같은 걸 매우 잘 만듭니다. 그래서 네. 저 짜장면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미트볼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주 이건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제 가장 잘 만드는 최고의 남편감이네요. 뭐 부인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你的 太太 非常 喜欢 吧? 还好他 我这辈子就做两件事情，他不会骂我。 一个就是拍电影，一个就是做菜。 他自己很不喜欢做。 제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두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뭐라고 하는데 영화 찍는 거하고 음식 만드는 거에선 절대 노코멘트입니다. 그래서 네. 매우 좋아한다고. 그러시군요. 자, 이한 감독님께 이번에는 우리 영화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한국 영화로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有没有看过韩国电影？还有，如果有看过的话，你对韩国的电影的评价如何？ 就是很抱歉，我最近这几年开始拍电影，韩国电影就是新一代的电影，我就几乎都没有看。其实我都没有看什么电影。 最近的一次是看替身，当然是拍得很好。其实我对韩国电影印象最深是小的时候，看了不少，而且印象最深的是每一部都是哭得要死，很喜欢哭。从洪金特工队到秋霜寸草心，就是李润福的天空，替身啊，还有申湘玉导演的好几部电影，像战争与人间什么。 累的小花什么这些，都是台湾观众很熟悉的电影。 아쉽게도 제가 요즘 최근에 너무 바쁜 관계로 요즘 네. 신세대 감독들이 그 찍은 영화들은 많이 못 봤는데요.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인데요. 아마 기억에 보면서 매우 울고불고 했던 네. 그런 느낌만 있는데 예를 들면 빨간 마우라든지 이런 거 모두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슬픈 영화로. 그리고 그 외에도 신상욱 감독이 찍은 전쟁과 사람이랄까 이런 영화들의 많은 인상 깊었습니다. 다 어렸을 때 본 영화들이지만 제 모습 다 울었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질문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남았어요. 굉장히 궁금한 게 다음 작품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요? 你下一部电影是你现在构想的电影吗？有吗？ 我现在没有时间自己写，我其实我并不喜欢写，我在找。 由书来改编，拍电影，目前有几个可能性，一个就是，Jane Austen的小说，《Sense and Sensibility》，这个要去英国拍，这是 Studio 就是美国公司的电影，还有一本书我买下来是叫做 Ice Storm， 就是比较低成本的美国片，还有我想买武侠小说拍一些早期的。 在金庸以前的那种文化比较重，情节感情比较悲怆一点的，这种武侠小说。 제가 지금 극본 시나리오를 쓸 시간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소설을 좀 이렇게 변화해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인 오스틴이 쓴 센스 앤 센스빌리티라는 작품을 하나 구상하고 있고요. 또한 네. 이건 영국에서 아마 찍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작가가 쓴 건데 아이스 스톰이라는 이 작품을 가지고 한번 저렴하게 미국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무협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요. 중국 대륙에 진출해서 김용 이전의 그러한 문화성이 좀 가미되고 또한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도 좀 더 농후한, 좀 비장한 이런 내용이 있는 무협 영화, 액션만이 강조된 게 아닌 그러한 모든 것을 조화시킨 그런 무협 영화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뱃속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통역의 김혜경 씨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시진이야. 네, 음식 남녀 중에서 이한 감독이 좀 전에 추천해 주신 곡이 있거든요. 주학원이 부르는 노래. 이한 감독께서 직접 곡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你直接介绍一下周华健的那个题目。这首歌曲是在电影里面我用了，有一个人在唱卡拉 OK， 一个排球教练，全身都是肌肉，没有什么大脑的一个排球教练，在唱一首非常感性的歌。 이 책은 이 노래는 그 영화에서 배구 선생으로 나오는 아주 건강한 사나이가 가라오케에서 부른 노래로 매우 그 감동적인 네. 노래입니다. 굉장히 시기 효과, 可是是很感性的歌. 네, 让我换你, 让我游, You make me happy and sad라는 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이한 감독님, 김혜경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说情缘已尽，难再续。 이가 늘